어서 와. 방탄은 처음이지? 4포 세대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. 어른과 어른들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싹 초식처럼 배려해. 해보기도 전에 죽여 쟤는 enemy. 벌써부터 고개 숙여 받아 energy. 저의 포기 you know you're not.